기억 속에 되살아나고 새로운 부푼 희망 속에 가슴은 설레이네. 행복이란 멀게만 느껴지지만 버리는 이런 바보에게 언제나 내게 있으면 주는 너에게 내일이 오면 용기 내 너에게 말할래 널 사랑한다 받아줄 거지 받아줄 거지 나의 이 마음이 네 맘속에 닿나까지 이제 모두거다 쳐서 내게 표현할 거야 내게로 와 어떤 것이 날 방해한데도 날 맞을 순 없어 정말 세상에 바로 너 없이 하루도 나는 믿을 수가 없는 걸 그를 바로 널 사랑하고 있는 걸 낯설게 느껴지지만 마주보는 눈 속에 있어 Trust me.